그냥 맘 아무도 풀지 못하게 잠긴 밤 yeah. 굳게 닫힌 맘을 해킹 해킹 Gotta get to my heart yeah. 이제는 깨어나 완벽한 아름다운 Machine.